갈라디아서 성경 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우선 이 구절을 보았으니까 이 구절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해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14절 하반부 15절에 답이 나와 있고, 그 구절의 의미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 13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는가? 짧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했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서 만족한 생애를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렇게 원수였던 육체가 못 박혀 죽고 장사되는 경험 속에서 예수님 만에 그분의 죽으심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을 때 의가 충족되어지는 율법이 지켜지는 경험을 바울이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공부할 것입니다. 어제 강고처럼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시간 아침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앞에 말씀을 24절을 보시면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개역 성경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은 히브리서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신을 우리 바짝 차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히브리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짧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세대에 수많은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려왔지만 그 희생제물로 죄인들을 완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설명하기를 죄가 더 이상 의식되지 않았을 것이었으며 죄에서 깨끗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죄인들을 죄에서 깨끗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까지죠? 그런데 그러므로 5절과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7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주의 뜻을 향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을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원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하는 희생제물의 모든 그 피의 제사가 인간을 결코 죄에서 깨끗이 하거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고 인간을 죄의식조차 없게 하는 완전한 경험을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직접 한 몸 예수께서 주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9절에 잘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뜻이 뭔가?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차적으로 그분이 오신 뜻, 주의 뜻이 뭔가? 첫째 것을 제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원형인 산양인 살아있는 양인 실제 인간의 제물의 속죄 양인 그분께서 친히 그 몸을 드리심으로 이제 어떤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 의식에서조차도 깨끗하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구속 사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자, 이 사실을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큰 외침이 주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주님의 외침 승리의 함성을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희생이 이루어지므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잘 보십시오. 이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죄를 영원히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속죄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용서받은 그들의 죄가 그 피를 통해 성소로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용서받은 죄가 영원히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엊그제 말씀드렸죠. 그분의 피는 단순히 죄에 사해주는 피만 아닙니다. 그분의 피는 죄를 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는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피가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승리케 합니다. 이제 그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승리가 아니고 토말시켜버립니다. 피는 구원에 완성되어집니다. 사하시고 깨끗이 하시고 완전히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 이루다심으로 지성소의 길이 열렸다 말의 의미는 죄의 최종적 도말이 확증되었고 누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시키고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지고 성소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들어간 사람만 예수와 함께 먹고 살고 동행한 사람만 나아가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그 피가 그들의 죄를 뭐 할 것입니까? 속죄할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가 끝났다. 이제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다 이루었는가? 뭐가 다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완성되었는가? 천만의 말씀요.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가 도말되었는가? 아닙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속죄 받았는 거 아닙니다. 속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실 때, 잘 들으십시오. 지상에서 행하여야 할 그분의 지상 봉사 사업이 완성되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무엇이 다 이루어졌냐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금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오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끼치는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의 마음의 성소를 깨끗게 하시는 그 사업을, 지상 봉사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장차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청결의 사업을 내가 어찌 이해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실례로서만 니고데모장 읽어보십시오. 지상 봉사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승천하셔서 하늘의 봉사 사업을 내가 어찌 이해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땅의 일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명을 이해를 도대체 못합니다. 영감의 예언에서는 말하기를 성소 정결의 사업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편만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그는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위에 꽂으셨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전에 가져왔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할 그분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인 의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옹호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충족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준비해 두어신 의의를 통해서 온전히 그들에게 죄사함과 아울러서 죄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놓았다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듭 말하면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지라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지라도 여전히 죄인들은 율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길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최종적 도마를 확정시킬 수 있는 조건을 다 성취해 놓았습니다. 또한 마귀의 멸망을 확정시키는 하나님의 의의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리나는 문제인가? 시대소망 1장의 내용들입니다.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 이뤘다 하실 때 이 사실을 시대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은 좀 더 자세하게 세목해서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이뤘다 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반드시 죄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할 때였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신이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자신을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마땅히 영혼이 은총에서 제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계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울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하였다.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인류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단과는 다른 입장에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죄를 고집하자 그는 하늘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불행과 인간이 보십시오. 사단에게 기만 당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빛 가운데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충분히 가장 완전하게 그분의 풍성에 대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루스벨은 죄를 지어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단과 입장은 틀렸습니다. 루스벨과 비교해 볼 때는 훨씬 하나님에 대한 풍성에 대한 계시가 낮았고 나아가서 인간은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마귀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그분의 공의를,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품성을 충분히 계시해 주어서 그분의 품성의 계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서 그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시는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획이라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대의 소망 다 이루었다 챕터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다.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어떻게? 다시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진 것인가? 이제 핵심을 드립니다. 율법은 의,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었다. 보십시오. 인류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마치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고 잘 들으십시오.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품성.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 그리하여 보시오. 그리하여 너무 뭔 뜻입니까? 예수께서 율법은 여전히 범죄했지만 범죄한 인간에게 완전한 의와 완전한 품성과 의로운 생애를 요구하는데 인간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지해버리거나 법을 변경시키거나 법을 폐지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비가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지만 그 율법의 공의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절묘하게 이 공의도 충족되어지고 자비가 충족되어지면서 어떻게 인간을 구속하는가? 이것이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립니다.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면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고 완전한 품성에 개발된 그 품성을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한 품성을 받는 사람들 맞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이뤄놓으신 그 의로운 생애를 통해 이뤄놓으신 의로운 품성을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어떤 죄가 용서받는다고요? 과거의 죄가 용서받는다. 로마서 3장 25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너무나 분명하죠. 미래에 지을 때까지 몽상 이미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께로부터 그 의를 선물로 받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구속의 값이 다 지불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나아가서 죄의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서 인간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발시켜 놓으신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받으면 그 십자가는 그분의 희생은 그 예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과거에 회개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제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스겔 33장 지나간 의로운 행위는 전혀 다 잊어버리고 그 죄가 우리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맞죠? 자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한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냐면 다 이루었다 핵심 다 이루었다라는 핵심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과거의 죄가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이리하여 바로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이 짧은 단어 속에 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성화 완전히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칭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워지는 것은 칭의, 승화, 완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십자 앞에 나가서 다 이뤄놓으신 그분 앞에 나가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분의 자비를 통해서 관용을 통해서 죄가 사함과 동시에 우리 속에 의가 불어넣어지고 그분의 속성이 불어넣어져서 우리의 품성을 영적 힘과 아름다움으로 재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실 때 이리하여 율법의 의가 완성되어진다. 아멘. 됐습니까? 아멘. 칭의 성화 완전 딱 들어있잖아요. 더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 택도 없는데요? 한번 나와 내게 해보실래요? 마귀가 성령을 처음 보였죠. 의롭다 인증받은 아브라함이 의를 뺏기잖아요. 의를 놓치잖아요. 그죠?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진정한 깊은 회개를 경험케 하여서 의를 불어넣어주고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요. 연단시켜요. 창세기 20장, 22장 마침내 하나님 아브라함 의롭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율법 지키는가 볼까요? 보십시오. 못 지키잖아요.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은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드디어 딱 시험의 날짜가 왔습니다. 그래 마귀야 조금만 있어봐라. 마침내 창세기 2장 22장에서 사단이 하나님 어렵단 아브라함 율법 지키는가 볼까요?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준 사건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을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은 조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한 개인을 용서하십니다. 정말 거듭났습니다. 정말 의로워졌습니다. 이 문제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게 십자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안됩니다. 나한테 잠시 맡겨보십시오. 우리 때려 넘어지죠? 때려 자빠지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가 도말되거나 인침이나 늦은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단에서 연단으로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 말이 지금은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봐라 이제 진정으로 용서받고 거듭나고 그분의 품성을 선물로 받고 매 순간 그분의 속성을 불어넣음 받아서 품성에서 품성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마침내 승화시키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마침내 그들 속에서 그 율법의 의가 완전히 충족되어질 때 사단이 입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율법은 의롭습니다.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멘. 언제 일이 완성되어진다고요? 지성소에서. 아멘. 지성소에서. 속죄가 완성되어질 때. 마침내 믿는 자에게서 율법의 의가 완전히 성취될 때 온 하늘은 아멘할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무릎 꿇고 졌습니다라고 굴복할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제 말이 아니고요. 시리오 소망에 79장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도 사랑입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가 절묘하게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루스벨이 뭘 이해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를 못했죠. 그런 다음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무한한 사랑 안에 있는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 그 기초하에서 공의를 대하니까 폭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 너무 어렵습니다. 왜 자꾸 우리를 구속하십니까? 오늘 재림교인들이 건강계기를 어렵습니다. 시월생활 까다롭습니다. 예언의신 너무너무 까다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 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버리면 그분의 요구가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체험해버리면 모든 그분의 계명이 가볍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예언의 신의 수천만 가지의 법이 요구되어질지라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법은 무겁습니다. 아이고, 또 법 지켜야 돼. 법은 사랑인데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법은 사랑인데 왜 법을 못 지킵니까? 넌센스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루스벨이 하늘 천사를 무더기로 배도에 가담하게 하였는데 많은 배도에 가담한 천사들이 동료 천사들의 간청어린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또 주장합니까? 늦었어. 하나님 자비가 없어. 이제 가도 용서 못해. 뭘 속입니까?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켜서 자비를 잊어버리게 하고 공의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니까 그건 공의가 아니고 무성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맞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비가 없는 자비에 대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공의를 대하니까 성경상 공의가 아니고 무슨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해버린 것입니다. 공의도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공의도 공의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비가 딱 들어있어요. 자비를 깊이 들어가 보면 공의가 들어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이 오묘입니다. 오묘. 근데 사단이 이 자비와 공의를 분리시켜버리고 자비가 없는 공의를 강조하니까 공의가 공의가 아니고 무슨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동기도 말씀드렸죠? 반대.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그 조그만한 명령을 어겼다 해서 말씀대로 죽이겠는가? 안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로운 분이시야. 또 뭘 속입니까? 공의를 또 속여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넘어가야죠.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기초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뭐가요? 공의도. 근데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유명한 명강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심판에 관한 단어를 아멘 손뼉치게 좋아하게 만들어 풀어버리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공의는 공의로 풀어줘야 합니다. 자비는 자비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풀어주면요, 아무리 사소한 죄와 아무리 사소한 결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회개되어지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공의. 근데 왜 안식일도 범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기뻐하게 만듭니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속임수요. 속임수. 공의도 사랑의 열매이다. 아십니까? 자, 이렇게 풀어드리고 다음 시간 또 설명해드려요. 너무 시간이 짧아요. 자, 보십시오. 십자가는 그분의 무한한 공의가 드러난 곳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완성시켰을 뿐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죄인을 그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그들의 죄의 대가를,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값을 치르시고, 공의입니까? 나아가서 그 죄인들에게도 공의가 충족되어지는데 어떻게 충족되어지는가? 예수님의 품성의 의로운 의가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되어지고 새롭게 창조해버리니까 그들이 의로워져 보였습니다. 회개했고 의로워졌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살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마에 구속의 표, 십자가의 표식이 찍힌다고 배우셨죠? 그 뜻입니다. 그들에게서 자비와 공의가 완성된 그분의 품성이 나타났다 뜻입니다. 품성. 아멘. 죄가 제거되어지고 영원히 의가 나타났다 뜻입니다. 허물이 영원히 끝이 나버리고 그분의 의가 영원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품성에. 그래서 십자가의 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다 뜻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놀라운 구속의 신비의 사랑에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올바르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영원히 끝이 나버리고 허물이 맞춰지고 의가 영속되어지고 의가 영원히 드러나는 그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자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역사되어질 때 온 마음으로 순복하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